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 간 꿈들을 다시 만나볼까. 흐른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들을 위해 Oh.

조각품과 빛나는 별들이 끝없이 펼쳐 있는 구석진 그 하늘 어디선가 내 노래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정원을 본 적이 있을까 국화와 장미 예쁜 사루비아가 끝없이 피어있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이룰 수 없는 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 사랑하여 이별을 예감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달이 미소 질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밤늦은 여행길에

가진 것 없는 마음 하나로 난 한없이 서 있어.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바람 속에 서성이고.

꿈을 따라 하얀 물결 치는 파도 따라 갈매기 따라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